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란 모르지만 나는 믿는 것은 그대뿐 그대 나를 애있다고 말만 하더니 오늘은 살며시 내 손 잡았네 정말로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